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제에 이었던 대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가버나움 땅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의 연속적인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 그러는데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한다는 게 메시아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떡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란다. 모세를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떡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떡을 이야기한 거다.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들을 보여주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믿을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그들이 만났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후에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으로 볼수 있다면 믿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말씀도 알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당신이 모세보다 큰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심지어 모세가 일으켰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나누시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떡이다.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계속 알게 되는 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우리가 받아서 취하여 먹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을 취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지만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취한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생겨서 표현하게 된 결단하게 된 날에 불과한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오병이어와 같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묘하고 놀라운 신비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한번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오병이어의 기적 한가운데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3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결코 쫓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육신의 떡, 모세가 좀 만나든 광야에서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그건 다 뭐예요? 그죠? 먹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배고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건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40절에 다시 결론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일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처음 왔을 때도 있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있고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사실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신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봐도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미러키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저 스스로를 자책하죠. 아, 내가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부족했나 말씀이 은혜가 없었나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자녀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뭐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건 다 중요한 거지만 자녀의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로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죠. 이 선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리시는 영생이라고나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왜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설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는 이 믿음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마지막 날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